아주 유명한 점성술가죠. 우리나라의 12.6 사태를 예견했었던 그 국제정치 분야의 아주 뛰어난 점성술가라고 하는데요. 그 태양 부인이 우리나라의 전쟁 가능성은 결코 없으며 3년 뒤에는 통일이 될 거라고 점을 쳤다고 하네요. 하긴 3년 뒤라는 것은 뭐 점성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말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부터 이미 통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태양 부인의 점괘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까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다 별이 되는겨, 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겨. 옥님이의 말처럼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서정이라는 우리의 이름으로 극복되어지는 그 섬,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회복과 복원의 과제는 이제 그 작은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에 가고 싶다. 하이틀로 송주아 씨가 아주 긴 영화 감상문을 적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적어주신 글이죠. 우리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창동 씨가 작사하시고요. 송홍섭 씨가 작곡을 하시고 김봉환 씨의 노래였습니다. 하이텔로 문관식 씨가 친구 음식이가 입대를 하는데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별이 되어가리라.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서 이재영 씨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책에서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모든 사람은 예전에는 별이었다. 또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별이 된다. 지금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어요. 정 많고 존경스러운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들과 우리들이 보듬고 안아가야 할 세상을 여전한 웃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그 선배를 위해서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동아리 탈패 고 마상계 선배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면서 후배가 적어주셨네요. 형과 많은 선배 아우들이 만들다만 이 세상을 가슴치며 아파야 하는 이 세상 꼭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형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아마 그 선배님이 이 글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 선배님도 완전한 세상을 꿈꿀 텐데요. 완전한 세상. 저희 FM 영화음악이 신년 특집 선물로 마련하고 있는 영화 시사회인데요. 케빈 코스너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퍼펙트 월드의 시사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분을 추첨을 해서 두 장씩 표를 보내드리고 또 케빈 코스너가 영화 중에 쓰고 나왔던 선글라스도 보내드리는데요. 대신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하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대학 가기를 고등학교 가기만큼 쉽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나에게 마음에 드는 남편감 만들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주위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또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말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모든 인종의 피부빛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시키겠다. 쌀시장 개방을 막도록 하겠다. 기필코. 이런 분도 계세요. 요술을 배우겠다. 요술을 배워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먼저 주문을 걸 것이다. 지나침을 없앨 것이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 미움, 지나친 기쁨. 정도를 넘은 모든 것은 도움이 못 된다. 그리고 동식물, 자연에게 인간과 같이 말할 권리를 주고 싶다. 사람들의 너무도 난폭한 마음으로 인하여 점점 죽어가는 자연, 그들에게도 분노할 기회를 주어서 소위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뿌리 깊게 심어지도록 하겠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 외에도 정말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1월 20일까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요. 100분을 추첨해서 시사회권을 보내드리고요. 또 예쁜 선글라스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 하이텔의 고유정 씨 그리고 1위에서 세연 씨와 은선 씨, 전기락 씨, 경북 상주고등학교 괴짜반 2학년 1반에서 엽서를 보내주신 김대섭 학생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오 프리티 워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한밤의 고뇌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의지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만의 true romance. 폴리그램이 전하는 겨울의 영화 음악 To Romance.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에 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지배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에 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에 688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심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에 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에 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에 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에 9993. 자, 준비됐지? 응, 700에 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백선. 여러분, 지겐비 백선 기억나시죠? FM 영화음악이 지난해 연초부터 한 4, 5개월 동안 방송해드린 기획물이었는데요. 당시에 92년 말까지 출시된 비디오 중에서 국내 미개봉작을 중심으로 해서 흥행에는 실패한 저주받은 걸작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 또 컬트 무비, 그렇게 해서 100편을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GMB 백선이 방송될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 걸로 기억이 났는데요. 그 점은 지금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디오 재생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비디오 프로그램의 출시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한 달에 평균 잡아서 150여 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1년에 약 2천여 편에 달하는 영화들이 시중에 소개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정은 93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중에는 국내 극장이 개봉되지 않은 우수작이나 또 개봉됐다 하더라도 작품의 진가를 미처 몰라서 감상하지 못했던 영화, 또 이른바 저주받은 걸작이나 컬트 무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FM 영화음악은 매주 이 시간 속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를 화요 기획으로 마련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 한 해 동안에 출시된 영화들 가운데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속 지겐비 첫 번째 영화는 우리 영화입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우선 타이틀 뮤직 들어보시죠.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스켓은 신효범 씨가 맡았는데요. 현역 가수 중에서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여가수죠.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인데, 음악은 홍성규 씨가 맡았습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92년에 개봉됐던 우리 영화인데요. 속 지겐비, 93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홍기선 감독은 그동안 파랑새, 오 꿈의 나라 등을 만들어온 독립영화 감독이죠. 이 홍기선 감독이 극영화 데뷔작으로 선택한 영화가 이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옵니다. 실제로 새우잡이배에 끌려가기 직전에 탈출한 빈민소설가 원명희 씨의 체험적 소설인 먹이사슬, 그리고 87년 8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태풍 셀마호의 비극을 함께 묶어서 풀어나간 영화입니다. 87년 4월 한반도 남단의 어느 외딴 섬 선착장에 주최장의 청년 재호가 들어섭니다. 재호는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만 악덕 소개업자 오 사장의 마수에 걸려들고 맙니다. 인신매매까지도 서슴치 않는 그말로 아주 악덕 소개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호는 현대판 노예선이라고 불리우는 새우잡이 멍텅구리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배에는 가출한 15살짜리 소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오갈 데 없어진 노인, 또 강도 전과자로 수배를 받고 있는 정씨 등이 있습니다. 영화는 인생의 막장에 이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오락적인 재미나 화려한 영상미는 없지만 우리 삶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 젊은 영화인들의 땀, 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5일 영상에서 출시됐어요. 자, 속지겐비 93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의 두 번째 작품은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리프터스. 지난해 중반 극장에서 아주 잠깐 개봉됐었죠. 이 영화는 영국 출신의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이 미국으로 진출한 첫 작품인데요. 세 명의 사기꾼에 관한 얘기들을 담고 있죠. 릴리, 안젤리카 휴스턴은 경마 사기로 번 돈을 마피아 보스에게 상납하면서 살아가는 40대 중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의 아들인 로이, 존 쿠삭 역시 바텐더를 상대로 푼돈을 뜯는 애송이 사기꾼이죠. 그리고 이 로이는 자신을 14살에 낳은 어머니 릴리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가출해서 혼자 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로이는 마이라, 아네트 베이닝, 마이라라는 젊고 예쁜 여인을 만납니다. 마이라는 한탕주의를 꿈꾸는 아주 담이 큰 사기꾼이에요. 로이와 마이라는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고요. 마이라의 속마음을 한눈에 꿰뚫어 본 어머니 릴리는 그들 사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돈과 생존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고 또 속으면서 살아가는 전문 사기꾼들의 세계. 이것이 영화 그리프터스가 보여주는 영상 세계인데요. 원작 소설은 상당히 딱딱하고 건조한 문체로 되어 있지만 프리어스 감독은 하드보일드풍의 코미디로 옮겨놔서 아주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연이 평론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디아트에서 출시된 그리프터스 중에서 마이라의 블루스 띄워드립니다.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입니다. 엘마 번스타인이 음악을 맡은 그리프터스 중에서 마이라의 블루스였습니다. 속지뱀비 세 번째 작품은 국내에서 개봉되지 않았던 91년 작품입니다. 광란의 사랑, 블루벨벳, 주라기 공원 등에서 열연한 로라던, 그리고 성격파 배우죠. 로버트 듀발이 주연한 덩쿨 장미, 램블링 로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마타 클리즈 감독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요. 펠리걸과 플레인 클로즈 등을 연출한 역량 있는 여성 감독입니다. 또 이 작품의 원작자이자 각본을 쓴 켈더 윌링햄 역시 졸업과 작은 거인의 시나리오를 쓴 아주 유명한 작가죠. 영화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답게 아주 섬세한데요. 무대는 미국 남부의 소도시 버밍햄이고 영화의 주인공은 로즈, 장미라고 불리우는 19살의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미국 남부의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윌콕스의 집안에 어느 날 이 로즈가 들어옵니다. 가정부로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중년의 이 윌콕스가 사창가에서 헤매던 그녀를 구해주면서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안의 아들인 윌콕스 힐리어, 이 사춘기의 꼬마가 로즈에게 강한 호기심과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벌어집니다. 게다가 정 많고 자유분방한 로즈의 생활 역시도 그들 남부 남성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로즈는 버밍햄시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녀를 사이에 두고 힐리어를 포함한 남자들의 싸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 1950년대 그 당시 미국 남부의 전통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그 남부의 전통과는 맞지 않는 한 여자의 그 코믹스러운 행동, 하지만 사랑스러우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그냥 훈훈한 소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로라더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 여우상 후보에까지 올랐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제작자입니다. 클리프행어의 레니 할링 감독이 이 영화에서 제작을 맡은 것이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니 할린에게 느껴지는 그 액션이라든지 활기참이 전혀 없는 아주 잔잔한 한 편의 영화입니다. Rambling Rose. 이 영화의 음악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리프터스의 음악팀이 그대로 옮겨왔어요. 엘마 번스타인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마치 로즈를 쫓아다니던 남자들이 부르는 그 남성들의 마음 같은 곡인데요. If I could be with you one hour tonight. 내가 오늘 밤 한 시간만이라도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루스 에팅의 노래입니다. I'm so blue, I don't know what to do. All day through, I'm pining just for you. I did wrong when I let you go away, and now I grieve about you night and day. I'm unhappy and dissatisfied, but I'd be happy if I had you by my side. If I could be with you, I'd love you strong. If I could be with you, I'd love you long. I want you to know that I wouldn't go until I told you, honey, that I loved you so. If I could be with you 1 hour tonight, if I was free to do the things I might, I'm telling you, I'd be anything but blue if I could be with you. Thank you. 영화 Rambling Rose, 덩쿨 장미 중에서 If I Could Be With You, One Hour Tonight, 루스 애팅의 노래였습니다. 속죽앤비 네 번째 작품은 닐 조던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이별입니다. 원제는 The Miracle이었죠. 이 영화는 9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비평가상을 수상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개봉되지 않았죠. 닐 조던 감독 하면은 현재 영국 영화계의 뉴 웨이브 감독 가운데 가장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연출가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86년작 모나리자를 꼽는데요. 칸니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해서 밥 허스킨스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줬던 그 영화입니다. 또 최근에는 크라잉 게임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감독이죠. 그의 영화 두 번째 이별, 이 영화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현대로 옮겨온 영화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성적인 사랑,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17살의 지미와 로즈가 살고 있었죠.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그들의 사연을 상상해보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미는 기차에서 내리는 미모의 중년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그저 막연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사랑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15년 전 자신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생모인 줄을 지미는 몰랐었죠. 광부의 딸, 헤어. 이런 영화들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는 비벌리 디안젤로의 우수의 찬 연기가 아주 일품이고요. 또 그녀가 추억에 잠길 때마다 흘러나오던 이 노래, 이 연주 역시 영화를 더욱 애잔하게 만듭니다. 드림박스에서 출시된 영화 두 번째 이별 중에서 스타더스트, 오늘은 사라본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타이틀에 이세리 씨, 꿈 많은 소년 상훈 씨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공명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이고 황홀한 곡이었죠. Stardust, 두 번째 이별, The Miracl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사라보니 불렀고요. 속지겜비 93,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다섯 번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리에트 비노시의 초기 작품으로 잘 알려진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랑데뷰입니다. 이 영화 역시 지난 여름에 개봉되긴 했지만요. 그 목마른 영화광들은 개봉 극장을 못 찾아서 헤매게 만들었고요. 또 아주 잠깐 사이에 간판을 떼내는 바람에 겨우 극장을 찾은 영화광들은 한숨만 쉬고 돌아왔고요. 또 본 사람들은 본 사람들대로 워낙 가위질이 심해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배우지망생 니나는 방을 얻으러 다니다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 폴로를 알게 됩니다. 폴로는 니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의 자유분방한 삶에 적잖이 당황하지요. 게다가 자신의 룸메이트인 깡땡이 니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더 혼란에 빠집니다. 니나 역시 세상의 규범과 도덕을 무시하고 사는 자유주의자 깡땡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지요. 그 와중에 깡땡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한 대가로 목숨을 잃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죠. 깡땡을 잃은 니나는 다시 도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앙드레 떼시네 감독은 워낙 영화를 어렵게 만들기로 정평이 나서 그런지 영화를 통해서 도대체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좀 힘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추함을 선택해야 하는 한 여자의 고민과 정신적인 방황이 아주 충격적으로 와닿고요. 또 대담한 누드도 불사하면서 그 역을 연기해내는 줄리에트 비노시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5일에서 출시됐는데요. 영화 랑데뷰 중에서 필립 사크드가 작곡한 피아노 곡 들어보죠. 영화 랑데뷰 중에서 피아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속지겜비 다섯 편이네요. 다섯 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5.1 영상에서 출시된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홍기선 감독의 작품이고요. 그리프터스는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작품 미디아트에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마르타 클리즈 감독의 덩쿨 장미 램블링 로우스도 소개해드렸고요. 닐 조단 감독의 두 번째 이별 미러클 드림박스에서 출시됐습니다. 5일에서 출시된 랑데뷰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영화까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vern 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ve got gadgets and gizmos aplenty. I've got who's its and what's its galore. You want thingamabobs? I got 20.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I want to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t to see, them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Flipping your fins, you don't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strolling along down a, what's that word again? Street. Up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up where they stay all da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hat would I give? I could live out of these waters. What would I pay to spend a day warm on the sand? Bench up on land, they understand that they don't reprimand their daughters. Bright young women, sick of swimming, ready to stand. I'm ready to know. People know, ask them my questions and get some answers. What's a fire and why does it, what's the word, burn? When's it my turn? Wouldn't I love to explore that shore up above? Out of the sea,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가능성의 희박함에 질식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희망을 느끼고 싶다고요. 김대희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인어공주 중에서 Part of Your World이었습니다. 재현 씨와 혜승 선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나라에 정왕비와 말하는 요술거울이 있었다. 어느 날 정왕비가 요술거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거울아 거울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거울 글쎄요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 아닙니까? 정왕비, 아니 이런 무식한 거울이 있나? 오늘은 아무도 그의 머리를 따를 자 없으며 얼굴은 톰 크루즈와 찰리 신을 복합시켜 놓은 얼굴이며 몸매는 아놀드 슈왈츠네거보다 더 근육질인 위대하고 위대하신 김대경님이 어머니 뱃속을 나오신 날이 아니더냐? 정황비는 무척 화를 내면서 거울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애절한 목소리로 거울이 말한다. 에구구, 오늘은 그래도 화요일인디. 이런 애절하고 슬픈 사연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라고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김대겸 학생이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선. 그런데 그 정황비 성격 한번 고약하네요. 자, 생일 축하하고 그러는 성동구 하왕이동에서 이재숙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브레이킹 어웨이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 텐데요. 대학에 진학 못한 4명의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죠. 그 중에 한 명인 데이브가 여대생 캐서린을 알게 돼서 사랑에 빠지는데요. 데이브는 가짜 대학생 노릇을 하고 어느 날 캐서린의 기숙사방 아래에서 이 노래를 세레나데처럼 부릅니다. 구애의 노래죠. 바로 플로토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입니다. 데니스 퀘이드의 어린 시절, 어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브레이킹 어웨이 중에서 플로트웨이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습니다. 하이틀의 권기영 학생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권기영 씨지요. 전민규 학생 아버님의 승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착한 아들을 두셨네요. 하이틀의 전주현 씨, 권도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도봉구 방학일동의 장영훈 씨의 신청곡입니다. 하이텔로 신동근 학생과 신성미 씨 또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늑대와 추물 중에서 존 덤바의 테마 들으시면서요.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